변함도 변해버려 널 만나고 이제 절대 변치 않아 네 맘을 만지고부터 너의 바보 상자 나 사랑을 싫은 바람을 잃은 사는 게 바빠 너를 닮은 아이가 call me 파파라고 생각만 해도 입꼬리는 하하 희죽희죽 실룩실룩 숨기지 못해 생활의 중심 하늘이 내게 주신 이뿐이는 내 여신 너를 모시는 나 love machine 숨길 수 없으니 조심조심 hey, 다가가 너를 잡아줘 잘못 짚어서 꼬일대로 꼬였던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줘 너무나 고마워 눈이 부신 앞날은 우리 둘을 위한 것 눈으로 얘기하는 우리 사이가 다 부러울걸 철없던 어렸던 너의 사랑은 버겁던 너를 만나기 전엔 걸음걸이를 절었던 더럽던 세상이 깨끗하게 보여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단 자신감이 보여